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도 죄의식을 모르고 뻔뻔스럽게 놀아대는 인간 추물들을 하루빨리 매장해버려야 한다.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담아. 지금 특대형 범죄를 저지르고 탄핵되어 감옥에 끌려간 박근혜 6도가 재판정에 끌려나와 자기의 죄악을 전면 부정하며 오만무리하게 놀아대어 만 사람을 아연케 하고 있다. 지난 5월 23일 첫 재판에 초췌한 몰골을 드러낸 역도녀는 최순실과의 국정농락, 청와대 기밀문건 누출, 뇌물수수 등 18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 지시한 적이 없다느니 증거가 없다느니 추론과 상상에 의한 기소니 뭐니 하며 조목조목 반박하는 추태를 부렸다. 2차 재판에서도 박근혜 역도는 재년의 범죄에 대한 증거조사를 지연시켜보려고 잔꾀를 부리면서 수백 명이나 되는 증인 전원을 법정에 세워달라고 어거지대를 부렸는가 하면 이후 진행된 재판들에서 증인들의 폭로 공세로 진땀깨나 뽑으면서도 특검의 주장은 억지이다라고 강변에 나섰다. 지은녀는 낯짝을 빳빳이 쳐들고 재판부와 검찰 측 방청석을 빤히 쳐다보며 희죽거리고 팔짱을 끼는가 하면 하품을 하다 못해 20분간이나 끄떡끄떡 졸기까지 하여 사람들의 치솟는 저주와 격분을 자아내었다. 남선사회 각계는 박근혜의 망령에 진절이 치며 끝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려는 모습에 경악스럽다. 저렇게 잠이 많아가지고 국정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모르겠다. 법정 모독이다 등으로 비난과 조소를 퍼붓고 있다. 세상에 다 알려진 바와 같이 박근혜 년이 청와대 안방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친미사대와 파시조 독재, 동족 대결의 독을 내뿜으며 저지른 온갖 악행들은 천추에 용납할 수 없는 만고죄악으로서 사실 재판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즉결 처형에도 할 말이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천하의 전응아인 박근혜는 쇠고랑을 차고 재판정에 나선 지금까지도 무엇 때문에 남선의 각계각층이 몇 달 동안이나 광장과 거리들을 메우며 분노의 촛불을 활활 태웠으며 재년이 끝끝내 청와대에서 쫓겨나 감방 안에 처박히게 되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빙충맞게 놀아대고 있다. 민심이 죄값을 똑바로 치르라고 외치며 역도년과 공범자들을 엄중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는 때에 박근혜 년은 해괴망측한 추태를 부리며 열백번 허물을 벗어도 변할 수 없는 암독사의 본색을 또다시 여지없이 드러내 보이고 있다. 하기야 재벌로부터 억대의 검은 돈을 긁어먹고도 관련 사건을 조사하는 마당에서 대가 관계로 돈을 받으려고 대통령을 한 것이 아니다. 사람을 더럽게 만들지 말라며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으름장을 놓기까지 한 역도년이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전대미문의 만고죄악을 저지르고서도 꼬물만한 죄의식도 느낄 줄 모르고 저질스럽게 놀아대는 박근혜야말로 세상에 둘 더 없는 파렴치한 악녀, 추악한 인간 오작품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년이 황교안과 같은 공범자들을 동원하여 청와대 문서들을 전면 폐기하는 노름을 벌려놓다 못해 재년이 탄핵당한 이후에 지출된 청와대의 활동비라는 것까지 모조리 탕진하면서 범죄 증거 자료들을 은폐시켜놓고 이따위 행악질을 해대고 있지만 이것은 두엄더미에서 나는 썩은 내를 감추겠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오히려 박근혜는 이미 논박할 수 없는 증거들과 공범자들의 증언을 통해 낱낱이 밝혀진 데다가 재판 과정을 통해 더욱 명백히 확증되고 있는 재년의 과거 범죄들을 은폐하려고 발악함으로써 18가지 범죄 혐의에 고의적이며 조직적인 증거인멸 범죄까지 추가되어 죄악은 더욱 무거워지고 보다 무서운 증거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문제는 박근혜 역도의 이러한 뻔뻔스러운 추태가 재년의 범죄를 한사코 피워두둔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괴뢰보수패당을 믿고 해대는 짓이라는 데 있다. 지금까지 박근혜에게 들어붙어 턱짓기를 얻어먹으며 기생하던 괴뢰보수패당은 저들의 우두머리에 대한 재판이자 곧 공범 집단인 저들에 대한 심판으로 된다는 데로부터 커다란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어떻게 하나 역도년에게 들씌워질 중형을 막아보려고 가진 책동을 다하고 있다. 우익 깡패인 홍준표와 같은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은 억울한 대통령이니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비정상적인 현 정권을 용납할 수 없다라니 뭐니 하며 앞장서서 박근혜를 비호하고 있는가 하면 역도에 대한 재판 때마다 박사모패와 같은 떨거지들을 거리로 내몰아 박근혜를 구출하고 정북 세력으로부터 보수를 지켜내자고 괴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게 하고 있다. 박근혜 역도년과 그 잔당들의 가증스러운 추태는 민심을 등진 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더러워질 수 있고 뻔뻔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광대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집안 사태는 박근혜 역도의 죄악을 엄정하게 심판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촛불로 밝힌 남선인민들의 지향과 염원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도 추악한 범죄자 무리에게 즉시 극형을 가해야 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악으로 빚어진 박근혜 육도와 면을 싸고 도는 보수 폐물들은 필경 죽을 때까지 악취를 풍기며 세상을 어지럽히고 사람들의 구역질만 자아내게 할 것이다. 온 결에는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서도 살구멍을 찾아보려고 발악하는 박근혜 욕도와 함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민족반영무리들이 무덤 속에서 다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단호히 매장해버리고 정의와 진리의 새 역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장을 힘차게 열어나갈 것이다. 주최 106, 2017년 6월 2일 평양.